이별의 기로에 서서 미움을 갖지 말아요. 뒤돌아 아쉬움을 남기면 마음만 괴로우니까. 아무리 아름답던 추억도 괴로운 이야기도 사랑의 상처를 남기네. 이제는 떠나지 않으리. 마음이 괴로울 때면 아무리 아름답던 추억